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론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끝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의사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내 문제가 진실되게 드러나야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나의 문제를 감춘다고 할지, 내가 나의 문제를 감출 때 아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꽤 오랫동안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아무개한테 편지를 보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편지를 읽을 때 이 로마서와 같은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편지를 쓰게 된 정황과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분명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의 정황이 어떠한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 편지의 내용들을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로마 사람들이 훨씬 더 권세가 있었고 그 로마 사람들이 세상 말로 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권력과 문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강한 군사력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평화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또 세계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로마법을 만들어서 정의롭게 국가를 다스렸고 또 전 세계를 연결하는 도로를 그들은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 그들에게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황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부유해진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였고 오히려 그들이 부유해지고 강성해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인들,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더 행복해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유도 모른 채 만족도는 점점 사라지고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그 근본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한 바울은 이제 바로 이어서 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주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밖에 다른 것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또 진노의 하나님은 정말로 연결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잘못한 사람에게 벌주는 하나님, 이러한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한 하나님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모든 불의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경건치 않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어로는 아주 굉장히 또 재미있게 또 온전하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 경건치 않음을 godlessn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불의를 weaknessness라고, 발음이 괜찮습니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어 단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처음 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면, God, 그리고 무엇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전미어 les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명사형 전미사 ness 붙어가지고 godlessness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영어에 약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회 문제 가운데서 왕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따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집단이 따돌리는 것, 이것을 바로 왕따라고 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나 한 아이를 정해서 단체로 괴롭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 아이가 있기는 한데, 또 그 사람이 있기는 한데 단체로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이것이 또한 왕따의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취급을 내가 당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쾌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한테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당장 학교에 쫓아가서 그것을 갖다 바로 바꿔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많은 크리스천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행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저 허허 하고 있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서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아주 무례하게 행동을 할 때 그저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교정을 해놓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화내고 미워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처음 사람 아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땅에 넓게 퍼져라, 편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인간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이 건물, 빌딩을 높이 지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죽음이요,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습관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유전이 되어서 오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나서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때가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마땅히 그 상태를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잘못한 것을 지도하다 보면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입에 붙은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것인데 그냥 생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몰랐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언제나 이러한 말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왜냐? 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가장 쉽게 벗어나는 그러한 핑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변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변명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9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그러한 심성을 하나님께서는 심어놓으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심성을 통해서 때로는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큰 나무나 돌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의 모든 문화 가운데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종교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전해질 정도로 로마 사람들은 아주 고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의 종교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어떠한 절대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마음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절대자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마음의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신의 수준을 어떻게 했는가?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한번 보십시오. 로마 신화 한번 보십시오.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마음에 어떠한 위안을 갖습니까? 신들도 저러한데 하물며 우리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닥까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가 존재하고 그 절대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무슨 소리?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과 신성은 세상 모든 만물에서 드러나고 있다. 핑계하지 말아라.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엄한 풍경을 그 앞에 두고서 사람의 마음이 압도되어서 와 이러한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 정말로 작은 곤충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그 작은 곤충 속에도 각 기관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셈이란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서 야 모든 호르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조화로운 인간을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훗날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이나 양심 그리고 자연 만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신학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동일하게 계시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중에 내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종교성이나 일반 계시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근거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의 심령 가운데서 계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는 바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이것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바로 이것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스스로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이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눈을 아주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가 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하지 않은 채 내 심령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가지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문명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자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자수성가하신 분에게, 신앙이 없는 자수성가하신 분한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 나는 내 손으로 이것을 다 이루어놓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너보다 나,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어 놓았다,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령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놓는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사탄이 흔들었던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불완전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해야 마땅한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크나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심령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도 하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미련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꽤 오래전에 좀 아주 히트를 쳤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특별히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좀 배워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외국과 무역을 하는 대기업 상사에 취업한 신참 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 셀러리맨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주인공인 장그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명문대학을 나왔고 아주 외국어에 능통하고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수많은 인턴 사원들 가운데서 몇 명 소수만 뽑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주 기획안을 멋지게 상사한테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칭찬이 예상이 되었는데 상사들에 의해서 소위 말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자기들은 정말로 똑똑한 줄 알았고 자기들은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내놓았지만 상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몇 편을 보면서 야, 만일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그곳에 간다면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를 돌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경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을 공부한 제가 그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겠습니까?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큰 지혜자가 있습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우리들을 볼 때 우리의 지혜로운 척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가소로워 보이겠습니까? 하물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잘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대학생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또 대학생들이 좀 학점이 좋으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잘난 체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식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찮은 우상과 바꾸어버렸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넘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로 하잘 것 없는 것을 우상,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지만 오늘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썩어질 우상을 따라가느냐를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썩어질 우상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 아유, 넌 어리석어, 이렇게 말하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문화권 가운데서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헬라와 히브리 문화권에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적 사고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으면서 세상에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또 헬라적인 사고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자를 찾지 못하게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창조주 대신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도 돈과 명예와 같은 그러한 우상들, 자기의 안락과 같은 우상들, 그것이 또한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우상들을 따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 가운데서는 그 증상에만 집중을 해서 진통제 주고 약을 발라주는 그러한 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그 증상이 완화가 되니까 아주 좋은 의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단해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근본을 치료합니다. 지금 골마서 썩어가는 곳에는 그저 약만 바르지 않고 수술을 해서라도 그 뿌리까지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하는 문제다. 이것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그 화려함 속에서 죄의 문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토록 화려함을 무기로 로마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던 그 사탄은 오늘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독을 약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실패를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많이 속았고 그것 때문에 실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실패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품고, 나는 썩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죄를 죄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파악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말로 두려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